당대 최고의 스타로 우리 시대 최고의 빛나는 별이었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전 세계 언론이 죽음에 대해 대서특필 한국의 유명한 화려한 영화처럼 가슴 아픈 드라마처럼 살다 간 인생을 이 밤이 지나면 천국에서도 태양은 뜨겠죠. 그대 무덤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과 따사로운 햇빛과 그들 위로하는 전사들의 나팔 소리가 금빛 물결로 축복해 내 마른 땅의 눈물은 영혼의 단비 송가질 태우는 영원한 불길 그대여 그대 슬픔에 깃발을 꽂을게 정면에서